One, two, three, four. 하얗던 그 아가씨 보고 싶어. 아, 이 밤을 새우며 아, 그 모습 찾았네. 내일 만나는 기분으로 라라라라라 잠시도 먼 이적 가슴 때문에 귀여운 그 아가씨 그리워서 아, 이 밤이 길다고 아, 원망도 하면서 내일 만나는 기분으로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하얗던 그 아가씨 보고 싶어. 아, 이 밤을 새우며 아, 그 모습 찾았네. 내일 만나는 기분으로 라라라라라 라라라라